조선노동당 창건 71세 점에서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앙골라, 말리에서 경축모임 좌담회 사진 및 도서 전시회, 독보회가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졸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최후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